가도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사랑 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의 사랑 그게 너여서 그게 너여서 그게 너여서 너를 향해 가는 길이 불안하지만 확신 없는 기다림도 두렵긴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을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하는 나도 별거 없지만 사랑 말고 줄 게 없어 참 미안하지만 불러보고 불러본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